8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베닌 김정일 장군 만세 친목회와 주체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우리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하고 그들에 대한 회유와 기만, 위협과 공갈 등 온갖 비열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남조선 괴뢰 패당의 반일륜적 만행을 규탄했습니다.